relied on it at all. 고에테 건간댕이 왜 또 알리오. 생다테케 아티쿨라로 간디맹저리 켜줘. Oh, Lord, oh, my Lord. 어퍼를 망상해 숙여주에. 간디아티쿠마 오라타레. 어쩌사 가로 빼우더무 안돈 트레스 너사 다 할게무 러네 아프쿠 원하니 아와무 맹 아랍에 못더쿠 러네 아프쿠 바로 죽고 없어 I'm thinking you're a